속에 파고든다. 차기차게 스며든다. 화물이 든 사나이에 흐느끼는 휘파람 소리. 아, 아, 아, 들려오는 소리. 아, 아, 아, 아, 파고드는 소리. 어둠 속을 헤맨다. 길을 잃고 헤맨다. 아무리 든 사나이에 흐느끼는 빗바람 속. 멀어지는